만수대 운동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의 동상에 11일 평양에 도착한 리기석 청년중앙상임위원회 고문을 단장으로 하는 광명성절경축 제1번 조선인 축하단이 꽃다발을 진정하고 인사를 드렸습니다.